높아오야 City 한복판 잠들지 못한 빌딩 숲에 Firefly Thinking about ya 주먹진 손과 고들뜻한 face ya 홀로 삼켜내던 밤 화려한 도시 뒷면 shadow 치열한 이 정구 freedom Thinking about us City 한복판 잠들지 못한 빌딩 숲에 Firefly 네가 있기에 여기 by my side 울지 않을래 Hold me tight, hold me tight 솔직히 말하면 Oh 있잖아 나는 너를 보면 버텨 Like a domino, domino 멋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Like a domino, domino Hey You and 버텨 Like a domino, domino